시간을 내줘 내게. Don't make me say it again. 난 놈들 다 거절해. No. 너는 나 망가질래. 제 아닌 나 망가지게. I'll be what's best for you, babe. They don't know they can relate. No, no. 내 손 더 가까이 가볼래. 네 자 누구보다 원해. 밖으로 떠드는 책 밖으로 밖으로 기분은 change yeah. 사랑은